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노동당의 거지 선전에 섞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유지를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방송 설립의 리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유북한 종합보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남북 관련 간추린 소식입니다.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된 8일 남북 간 육로 통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 탈북자와 국군포로, 납북자 및 휴대전화 통제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 북한군 보위사령부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협상 당사국인 각국의 협상 재개를 요청했다고 NHK 방송이 7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억류 43일 만에 풀려났던 한국계 미국인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 씨가 북한에서 당한 가혹행위의 후유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된 8일 남북 간 육로 통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관리자 등 241명과 차량 103대가 오늘 첫 출경 시각인 오전 8시 30분 경의선 육로를 통해 정상적으로 북한에 넘어갔다면서 아직 남북 간 통행과 관련해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남측에서 경의선으로 886명, 동해선으로 39명이 각각 육로로 방북할 예정이며 현재 평양에 체류 중인 남측 인원은 6명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키졸리브 훈련 첫날인 3월 9일부터 남북 간 군 통신선을 임의로 끊는 등 훈련 기간 동안 개성공단으로 가는 경의선 육로 통행을 차단했다 풀기를 세 차례 반복한 바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7일 키졸리브 훈련과 관련해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비핵화 과정은 부득불 중단될 것이며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 탈북자와 국군포로, 납북자 및 휴대전화 통제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 북한군 보위사령부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 최송룡 대표가 입수한 공화국 안정을 철저히 수호하여야 한다는 제목의 보위사령부 문건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국경선 지역에서 근무하는 보위 일꾼들은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북한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중국으로 도망치는 것을 제지하고 단속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틀어쥐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또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과 남한 당국의 쟁점 문제로 되고 있는 국군포로와 남한에서 넘어온 납북자에 대한 감시와 감독 및 통제 사업을 빈틈없이 진행해 뜻밖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협상 당사국인 각국의 협상 재개를 요청했다고 NHK 방송이 7일 보도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우다웨이 특별대표는 인터뷰에서 중국을 제외한 미국 등 6자회담 당사국 5개국의 협상 재개를 요청했으며 회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다웨이 특별대표는 그러나 아직 회답이 온 나라는 없으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 협상 재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협상 재개의 난항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신뢰관계가 없어 현 상황에서는 협상 진전이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각국으로부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입장 표명의 회답을 기다리는 한편 올 상반기 중에 협상을 재개할 수 있도록 관련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도 피력했습니다. 북한 억류 43일 만에 풀려났던 한국계 미국인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 씨가

교육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조선의 교육은 독재체제 유지에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북조선 교육의 지침서인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태제는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로 키운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태제는 또한 사람들을 공산주의 혁명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에 기초해 깊은 과학 지식과 체력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 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 양성, 즉 김정일 독재 정권의 하수인으로 사람들을 길들이기 위한 교육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북조선의 교육은 노동당의 지도에 의해 수립되고 집행됩니다. 교육정책의 수립과 총괄적 지도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 과학교육부가 담당합니다. 정책의 집행 및 행정 업무는 내각 산하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며 각급 교육기관은 당과 내각의 지도 아래 교육을 실시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김일성 종합대학은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내각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으며 소학교 및 중학교 교원대학은 당 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 산하 보통교육부의 관리를 받습니다. 노동당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특성상 일선 학교의 구조는 독특합니다. 형식적으로는 교장이 책임을 지고 있지만 학교에 파견된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부교장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의 책임자로서 행정과 재정만을 총괄할 뿐 교원들의 조직 사업과 사상 교양 사업 등은 부교장이 전담합니다. 북조선의 학급 체계는 남조선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타가서와 유치원을 선택적으로 거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의무적으로 수료한 뒤 고등학교 3년, 대학 2년에서 4년, 더 나아가 대학원 4년 순으로 선택적으로 졸업하는 남조선과는 달리 북조선은 타가서를 선택적으로 거친 뒤 유치원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을 의무적으로 수료하고 고등전문학교 2년에서 3년, 대학 3년에서 6년, 박사원 또는 연구원 2년에서 3년 순으로 선택적으로 졸업합니다. 북조선은 1975년부터 11년제 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정권이 소유하는 북조선의 특성상 무상교육은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즉 체제의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는 정권이 돈 한 푼 없는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저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민들은 정권으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노동력까지 착취당합니다. 소학교 학생들은 수시로 송이버섯 채취 및 파철 파지 제출을 강요당하는 등 학교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은 물론 농사철에 농촌으로 나가 역시 마찬가지로 노동력을 착취당합니다. 일반 중학교 학생들은 농번기에 연간 4주에서 8주 동안 농사 지원이나 건설 현장 지원을 나가야 하며 특히 7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김매기 전투 등에 동원되어 혹사를 당해야만 합니다. 생색내기에 불과한 무상교육에 소비되는 비용의 몇 배나 되는 돈을 인민들로부터 뺏는 것입니다. 북조선의 고등교육은 1946년 9월 1일 노동당의 전신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평양의 김일성 종합대학 건립을 결정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와 시대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 1999년 김일성 종합대학에 컴퓨터과학대학을 신설했고 2001년 김책공업대학에 정보과학기술대학 등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2006년에는 김일성 종합대학에 정보기술 전용 교육단지를 세우고 김책공대 안에 전자도서관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북조선 동포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이들 대학은 대다수 인민들에게 있어서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대학 추천을 받기 위한 예비시험에서 통과되는 중학교 학생은 전체의 20%에 불과하며 그중 각 도별 대학의 본시험에 합격하는 학생은 10%에 불과합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적이 우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분이 확실하고 가정환경이 우수해야 합니다. 실례로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 김병일 씨는 큰아버지가 과거 조선전쟁 당시

함경북도 부릉군 고무산역에 세워져 있던 식량적재 열차를 둘러싸고 난투극이 벌어져 보안원들과 주변 군부대가 총격 끝에 진압했다고 함경북도 통신원이 전해왔는데요. 통신원에 따르면 고무산역 개하차대 소속 노동자 여러 명이 중국에서 들어온 열차에서 쌀을 훔치려다가 함경북도 양정국 소속 무장허송대에 발각돼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 정모 씨가 허송대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이후 정 씨의 죽음에 격분한 노동자들이 쟁기를 들고 무장대원들에게 달려들자 이를 진압하기 위해 인근보안소 요원들과 군부대까지 출동했다고 하는데요. 통신원은 사건을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주민들은 쌀 몇 킬로그램 때문에 총까지 쏴 노동자들을 죽인 무장대 행위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김정일 생일에 벌어진 사건이어서 연루자들이 간단히 처벌받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6일에는 함경북도 해룡시 남문동에 사는 한 여성이 강도들에 의해 살해됐고 같은 달 14일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해룡시 송천동의 40대 여성이 김정일의 생모인 김종숙 동상 앞 도로에서 괴한들에 의해 살해됐다고 통신원은 덧붙였습니다. 또한 통신원은 지난달 함경북도 해룡역에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노동자들에게 공급할 옥수수 수톤이 쌓여 있었는데 경비원들이 이를 빼돌려 배급에 차질을 빚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해룡의 일부 협동농장 간부들은 제철소에 보내야 할 옥수수 3톤을 시장에 내다 팔다 적발됐다고 통신원은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극심한 인권유린의 사각지대로 세상에 알려진 북한에서 최근 함경북도 무산군 보안소 순찰보안원이 근무 중 72세의 노인에게 극심한 구타를 가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일 본 방송국 함경북도 무산군 통신원에 따르면 군 보안소 순찰보안원 김철웅 씨는 시장에서 물품을 대량 구매해 장사하는 주민들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소지한 물품을 압수하라는 보안당국의 지시를 받아 시장에서 가전제품을 팔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신명일 씨의 집에 침입했다고 합니다. 통신원은 25일 저녁 김이 무산군 삼봉구 20반에 위치한 신 씨의 집에 들어가 수색 영장도 없이 집안을 샅샅이 뒤지자 격분한 노인이 항의하며 늙은이 혼자 있는 집에 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반항했다며 그러자 김은 들고 있던 철제로 된 전지로 노인의 머리를 내리친 뒤 쓰러진 그에게 발길질을 가하며 질밟아 중태에 빠뜨렸다고 전했습니다. 뒤늦게 집에 들어와 광경을 목격한 아들과 며느리가 김에게 달려들자 함께 왔던 보안원이 합시해 이들 부부까지 폭행했으며 보안원은 인근 주민들이 모여들자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통신원은 다음 날 노인의 가족이 보안소에 찾아가 순찰보안원의 착보를 요구했지만 보안소는 오히려 근무집행방해제와 반항제를 뒤집어씌워 노인을 구금하고 집에 있는 물건들을 압수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산군 당과 군인민위원회도 찾아가 신고를 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역설뿐이자 분개한 가족과 인근 주민들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며 주민들의 인권 유린을 묵인하고 있는 당국의 처사에 분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 당국은 시장에 대한 단속을 늦추는 대신 물품을 많이 보유한 주민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압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 도시 주민들의 식량 사정에 대해 내부에서는 이대로 가면 집단으로 굶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일 현재 아사자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노동자들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식량 부족에 대한 위기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고조되는 원인은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요. 먼저 식량 생산량이 다른 해에 비해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한 정부는 북한의 2009년도 곡물 생산량을 411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올해 식량 소요량에 비춰볼 때 약 129만 톤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량 아사가 진행됐던 1990년대 중반에 비해서는 100만 톤가량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에서 지원되는 식량이 미미하다 보니 전체 유통량이 또한 부족합니다. 지난해 4월 쌀 1kg 가격이 전달 3월에 비해 2배까지 뛰어오른 적이 있어 버릿고개를 앞두고 식량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화폐 개혁 이후 물가 폭등으로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으로는 한 달분 식량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에게 월급이 1,500 내지 2,000원 사이에서 지급되고 있지만 한 세대 한 달분 식량 마련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최근 북한 장마당에서 쌀 1kg에 680에서 780 기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농민들이 본격적으로 식량을 시장에 내다 팔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부 소식통은 농민들에게 1년치 월급을 현금으로 주다 보니 쌀을 팔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장마당에서 쌀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가을 거리를 마치고 현물 분배를 받은 식량 일부를 시장에 내다 팔아 생필품을 샀습니다. 그런데 당장 현금이 급하지 않다 보니 쌀 공급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2월 들어 북한 당국이 장마당 식량 거래를 허가하면서 매매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의 평안북도 소식통은 아직은 대부분 노동자들이 강냉이든 죽이든 새끼를 먹고는 있다며 장사가 예전만 못해 버는 돈이 적다 보니 앞으로 공장 월급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하는 수 없이 거리라도 식량을 빌려 먹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민반이나 직장별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미를 나눠주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나오라는 보장이 없다면서 일부 지역은 양정사업소에서 식량을 주지 않으니 주민들이 식량을 자체로 모아서 구제미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부 북한 서식지에서 대량 아사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서식통은 주변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숱하게 나오는 정도는 아니다며 영양 상태가 안 좋아 병도로 죽은 사람들이 많다. 앞으로 문제라고 말해 아직까지는 대량 아사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버릿고개가 시작되는 4월을 노란 봄철이라고 부르죠. 현물로 지급된 쌀이 바닥나 있는 때로 그만큼 힘겹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 당국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4월 들어서는 하루 두 끼로 연명하거나 이마저 죽으로 때워야 할 세대가 속출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조선족 자치주인 길림성 연길시의 현지 소식통은 최근 본 방송국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003년 이후 세계보건기구에서 북한에 지원한 결핵치료제가 중국에서 다량 판매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독일산 황상제는 중국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약으로 인기가 대단했으며 중국인들 사이에서 고가로 거래되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북한에 지원한 결핵치료제를 중국으로 유입한 사람들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보위부 요원들과 북한 무역업자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북한에서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가져와 중국인에게 팔아먹는 방법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계보건기구에서 북한에 지원한 결핵치료제는 중국인들이 많이 요구하는 약이어서 좋은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수백만이 굶어 죽는 지난 90년대 이후에도 북한 주민들 속에서는 사망자가 속출했는데 그 이유는 질병, 굶주림과의 힘겨운 생존 싸움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핵이나 간염 같은 질병에 걸려 사망했거나 병마와의 싸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특히 영양실조가 발병 원인인 결핵 환자는 차고 넘친다고 말할 만치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마침내 국제사회의 지원 대상으로 선발되어 세계보건기구가 많은 양의 약을 보내주었지만 북한의 권력 계층은 그것도 자신들의 돈 주머니 채우게 급급한 것입니다. 불쌍한 주민들은 중병에 걸려서도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권력 계층은 외부에서 원조해주는 치료제까지 제 돈 주머니 채워놓는 것이 바로 썩어 빠진 북한 사회입니다. 북한의 권력 계층이 인민들의 머리 위에 파렴치한 착취 세력으로 군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신뢰인 동시에 왜 북한에서 권력 계층과 주민들의 관계가 상극으로 존재하는지를 설명해주는 웅변적인 신뢰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해 FNK 안유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의 바닷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의 고마움을 모르듯 우리도 자유주의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아직 자유주의를 접해보지 못한 북녘 동포들에게 전국경제인연합회 선임연구원인 박종찬 선생이 말하는 자유주의란 무엇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입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 남조선 전국경제인연합회 선임연구원 박종찬 선생님의 글 자유주의란 무엇인가의 제2강 인류 역사의 진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2강 인류 역사의 진화. 세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 종류의 사회를 이해했다면 이제 눈을 돌려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살펴보지요. 짐작하시겠지만 인류 역사 역시 소규모 사회에서 대규모 사회로 진화했습니다. 필자는 원시 부족을 소개하는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즐겨봅니다. 그 중에서 브라질 아마존강에 사는 어떤 부족이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아이를 껴안고 머리카락을 헤집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속에서 이를 잡아내서 맛있게 먹는 겁니다. 으아! 저게 사람이야, 원숭이야! 한 번은 호주의 원주민을 촬영한 필름을 보았는데요. 일가족 다섯 명이 하나의 부족을 이루고 사막을 떠돌면서 곡식을 채집하고 짐승을 사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새까맣게 그을린 사람들이었지만 참으로 순박해 보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다면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작은 부락 하나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원시 부족의 특징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볼까요? 원시 부족의 특징은 우선 규모가 작다는 데 있습니다. 대여섯 명의 가족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경우도 있고 또 크다 해도 수십 명의 규모겠지요. 아주 큰 경우라도 백여 명을 넘지 못합니다. 이렇게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원시 부족에게 외부인은 어떤 의미일까요? 상관없는 존재거나 족 둘 중 안에 하나겠지요. 원시 부족은 서로 아는 사람들로만 구성될 뿐 외부인에게는 절대로 개방되지 않습니다. 부속 간의 혼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외부인의 방문이 허용되지요. 원시 부족에 들어가는 기독교 선교사가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원시 부족의 내부 구성원들은 서로 사이가 좋을까요? 아니면 나쁠까요? 영국의 철학자 홉스는 리비아 원던이라는 책에서 원시인들이 사이가 나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미안하지만 홉스는 우리에게 공상소설을 쓴 겁니다. 원시 부족을 직접 관찰하고 쓴 것이 아니라 당시 유럽의 절대주의 왕을 옹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관찰해보면 원시 부족 군송원들은 사이가 매우 좋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나누고 희생합니다. 외부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지만 내부 구성원 간에는 이타성과 연대성이 적용됩니다. 아는 사람들끼리 혹은 대개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 사이에는 원시적 따뜻함이 깃들기 마련이겠지요. 원시 공동체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개인 소유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장신구와 같이 제한적인 것에 대해서만 소유가 인정되고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에 대한 개인 소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원시 부족을 촬영한 필름을 보면은요, 공동으로 사냥해 잡아온 고기를 사람 수대로 정확하게 나누어서 분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식량과 같이 생존에 중요한 물품을 따로 챙기는 일은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로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한편 원시 부족에게는 집단적 공동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공동체 유지와 생존이며 모든 구성원은 이러한 목표에 복무해야 합니다. 원시 질서 속에는 개인의 다양성이나 개성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 인간은 오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만 존재합니다. 공동체를 떠난 개인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재산권도 인정되지 않고 집단속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 인간이 개인적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원시사회는 집단주의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문명사회는 원시사회와 매우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그 규모가 훨씬 크겠지요. 역사에서 문명화 여부는 도시를 형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초기 단계에서 도시는 작게는 수천 명 단위에서 크게는 몇만 명 단위로 구성됩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몇백만, 몇천만 명의 단위의 엄청난 크기로 진화했겠지요. 이렇게 큰 규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성원들이 서로를 잘 모를 것입니다.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울려 살 뿐만 아니라 외부인에게도 개방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문명 단계에 이르러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이러한 개방성이 진전과 결과되었겠지요. 문명 사회의 중요한 특징은 개인 소유권의 범위가 확장된다는 점입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했던 중동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온 유물 중에는 법률을 새겨놓은 석판이 있는데 여기에 절도죄에 대한 처벌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원시 단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소유권이 광범하게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이지요. 문명 단계에 이르러 장신구는 물론 생필품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소유권이 확장되면서 소유권의 변경에 관한 법률, 즉 계약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중동의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목표와 구별되는 개인적 목표가 허용됩니다. 소유권을 인정받은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겠지요? 물론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도시를 방어하는 등 집단적 목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겠지만 평화시에는 개인은 집단적 목표와 구별되는 개인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목표란 자기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즉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하겠지요. 개인주의의 등장은 원시 단계와 문명 단계를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원시 사회에서 문명 사회로 진화했다는 것과 각각의 특징이 매우 상반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 북녘동포 여러분, 어느덧 방송이 끝날 시간이 다 되었네요. 하루 5시간의 짧은 방송이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을 향한 탈북자들의 진정과 남녘 형제들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 있어야 할 자유와 권리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노력하는 사람만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삶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자유북한 방송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루 5시간씩 진행되는 자유북한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2,155kHz를 통해 저녁 10시부터 밤 12시까지는 7,490kHz를 통해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7,530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제3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자유북한 방송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보내실 분들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우체국 사소함 92호 자유북한 방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를 거실 때에는 먼저 국가번호인 0081을 누르신 후에 서울 지역번호인 2를 누르시고 그 다음 2699-0977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감독의 유주영, 기술편집의 유유경, 진행의 이금영이었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